예전에는 내가 너의 배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 네가 내 배 안에서 사는구나.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희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세태를 보면 결코 호탕하게 웃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술은 제일 많이 마셔야 되지만 책 사보는 일은 꼴찌라는 사실이요. 영화 FM 중에서 Just the Way You Are, 빌리 조엘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한 말이요. 책의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 자기 반성의 의미에서 사실 드린 말씀이었어요. 제가 책을 사놓기만 하고 읽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신문에서 새로 나온 책들 보면 너무너무 읽고 싶은 욕심에 잔뜩 사놓기는 하는데 책장에 꽂혀있는 책의 반은 아직 다 못 읽은 책인 것 같습니다. 어느 선배는 자기 책장에 있는 책의 반 이상을 못 읽었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전 벌써 죄인입니다. 자, 이분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서울 관악구 봉천십동의 김성기 씨.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혼자 영화를 봅니다. 저랑 비슷해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처럼 추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사연을 보내주신 청주 수동의 김희선 씨 고맙습니다. 자, FM 영화음악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연말 특집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았던 영화 5편, 가장 좋았던 영화음악 5곡 이렇게 엽서에 적으셔서요. 간단한 설명도 곁들여서 우편 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예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황지현 씨 그리고 신명철 씨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잔잔함과 애절함 때문에 잊을 수 없다고 신명철 씨는 적어주셨는데요. 영화 More Better Blues 중에서 More Better Blues입니다.

노래의 제목과는 달리 이 곡이 흐르는 장면이 무척이나 재밌었던 우리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중에서 슈 톰슨의 노래 Sad Movies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죠.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마음껏 웃어버리거나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다 보면은 어느새 일상생활에서 쌓였던 감정의 응어리들이 모두 다 말끔히 씻겨나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상쾌한 기분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고 보면 웃음과 눈물은 정반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1993년을 보름 정도 남겨둔 지금 코미디 영화와 슬픈 영화 이 중에서 선택을 해라 한다면 글쎄요. 슬픈 영화 쪽이 기분에 더 맞지 않을까요? 연말 연시를 맞는 기분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월이 흐른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연말은 즐겁기보다는 뭔가 허전하고 쓸쓸한 느낌이 앞서기 마련이니까요. 자, 이런 연말의 쓸쓸한 기분에 딱 맞는 슬픈 영화를 꼽으라면 저는 먼저 그 애수가 생각이 나요. 비비안 리와 로버트 테일러가 주연으로 나왔던 워터루 브릿지 애수요. 이 영화를 저는 칼라 TV가 등장하기 전에 주말 영화 시간을 통해서 봤는데요. 정말 어렸을 때 키스하는 장면이 딱 잘라져서 그 다음 장면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가는 그런 시대 있었어요. 정말 그 시대부터 이 영화를 보기 시작해서 TV에서 방영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꼭 찾아보곤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한 7번쯤은 본 것 같아요. 칼라 TV 시대가 된 지금 아쉬운 점의 하나는요. 이런 주옥 같은 흑백 영화를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주말 영화 시간을 통해서 보았던 추억의 흑백 영화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도 좀 TV에서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봤던 추억의 명화, 이 애수를 또 한 번 더, 8번째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슬프기 마련이죠. 애수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비비안 리가 로버트 테일러와의 행복한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혼자 쓸쓸히 걸어가죠. 그 안개 낀 런던의 워터루 다리를요. 그때 자욱한 안개와 흘러내리는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녀 앞에 세상은 깊은 절망감처럼 어둡게 다가오죠. 그때 워터루 다리를 건너는 트럭들이 줄을 지어서 달려옵니다. 짙은 안개와 절망감 앞에서 트럭이 반짝이는 헤드라이트 불빛을 맞고 그녀는 트럭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트럭 바퀴 밑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지요. 그때 한 손에는 연인의 마스코트를 꼭 쥐고 있었어요. 로버트 힐러가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서 달려오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비비안 리와 로버트 힐러가 처음 만났을 때 흘러나오던 이 영화의 주제가 오드리 행사인은 정말로 인상 깊었죠. 영화 애수 중에서 올드 행사인 마이크 샘스 합창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은 영화사에 남는 걸작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길, 라스트라다는 그저 가볍게 눈물을 끌어내고 극장문을 나서면 곧 잊혀져 버리는 그런 종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얕은 슬픔이 아니라 뭔지 모르게 깊은 슬픔을 어렵사리 맛볼 수 있었고요. 또 그 슬픔이 주는 의미 역시 가슴 속까지 저려오는, 그래서 한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영화였죠. 거칠고 야수 같은 남자 잔파노가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됐을 때, 젊은 시절 길에 버렸던 순진무구한 백지 소녀 젤소미나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우연히 아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버림받은 젤소미나는 잔파노에게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잔파노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회환, 그리움, 이런 감정들이 가슴속 깊이 사무쳐옵니다. 바닷가로 달려가죠. 그리고 젤소미나의 이름을 소리쳐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흘려보지 않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뒤늦은 회한으로 몸부림치는 잔파노의 모습과 흘러넘치는 눈물은 우리의 삭막한 마음을 적셔주는 담비 같았습니다. 영화 라스트라다 길 중에서 젤소미나의 테마 Three Sons Orchestra였습니다. 슬픔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요.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연인들만큼이나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정말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고 애착도 아주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엄마가 아이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장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죠.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때마다 히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거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인지 미워도 다시 한 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한 영화가 헐리우드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이 스텔라였는데요. 이 영화는 미워도 다시 한 번처럼 지금까지 네 번이나 리메이크 됐어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보면요. 어머니가 아이를 떠나보내는 장면은 말 그대로 눈물바다입니다.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리고 관객도 울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눈물이 많은 민족이다. 참 정이 많다.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스텔라의 경우는 다른 미국 영화처럼 배우가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분위기를 슬프게 유도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텔라보다는 사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우리 정서에는 더 맞는 것 같고 또 훨씬 더 슬픕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스텔라에는 배트 미들러가 주연으로 나와서 코믹하면서도 슬픈 분위기의 어머니 연기를 멋지게 보여줬죠. 자, 최근에 만들어진 스텔라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딸과 엄마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California Dreaming,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All the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ay. I'd be safe and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in LA. If I was in LA. California dreaming, dreaming on such a winter's day. Look what I have in my hands. All the leaves are brown. 영화 스텔라 중에서 캘리포니아 드리밍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이어서 마마스 앤 파파스의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심정. 이보다 더하지는 않다고 해도 자식이 부모를 떠나보내는 상황 역시 무엇보다 큰 슬픔이지요. 존 보이트와 페이 더너웨이가 주연한 영화 챔프에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권투 챔피언이었다가 은퇴한 뒤로는 도박과 술에 빠져서 결국 아내에게 버림받고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은 그를 챔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언젠가는 링에 올라서 당당하게 다시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자신의 체력에 무리가 되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링에 오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챔프라고 외치는 환호성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죠. 어머니의 자식 사랑만큼이나 아버지의 자식 사랑도 깊고 애틋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는데요. 우리나라에 개봉됐을 때 극장을 그야말로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렸죠. 이 챔프의 마지막 장면 들어보시죠. Please, TJ, listen to me. He's gone. He's gone, son. He's gone. No. No. He's not gone. He's not. He's not. Not now. Thank you. blame me. Try and realize there were promises and lies. Too many times when you remember me, if you remember me, I hope you see it's not the way I wanted to be. 챔프의 마지막 장면과 If You Remember Me, 크리스 톰슨의 노래였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험 중에서 가장 끔찍한 상황, 그것은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 중에 벌어지는 일들은 온통 죽음과 이별, 이렇게 인간이 참아 견디기 힘든 그런 비극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전쟁은 누구나 겪기 힘든 비극이지만 가장 불쌍한 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부모 형제를 잃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전쟁 영화의 고전인 금지된 장면은 아이들의 눈으로 전쟁의 비극을 고발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전쟁 때문에 5살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돼버린 소녀 볼레트에게 농부의 아들인 미셸은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부모가 없다는 사실까지 잊어버리게 할 정도였죠. 하지만 볼레트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피난민들로 가득 찬 역광장, 그 어수선하고 낯선 공간에서 볼레트는 미셸과 비슷한 소년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갑니다. 볼레트가 미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사람들 사이를 헤매는 그 처절한 모습, 어떤 전쟁 영화보다도 슬픈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미셸! 미셸! 미셸! 미셸! 미셸! 미셸! 미셸! 미셸! 미셸! 미셸! 미셸! 미셸! 미셸! 미셸! 미셸! 미셸! 영화 금지된 장난의 마지막 장면과 나르시소 예페스의 연주로 로망스 들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오랫동안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의 죽음은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영화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 이 영화는 친구의 죽음을 그린 영화 중에서 가장 슬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벙어리로 나오는 알란 아킨,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같은 벙어리인 손주아 로크입니다. 로크는 벙어리인데다가 머리도 좀 모자라서 수용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란은 그런 로크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지요. 물론 자신도 불구인데 친구까지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로크의 순진무구한 마음에 알란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 알란에게 로크는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이기도 했고요. 수용소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동안 정상인들과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그런 속 얘기를 모두 털어놓는 것. 이것이 알란의 유일한 기쁨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용소에 찾아간 알란은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잃어버린 알란은 그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친구의 무덤을 찾아가 자살을 택하고 맙니다. 사무치는 외로움은 죽음만큼이나 견디기 힘든 감정인 것 같습니다.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의 주제가 들어보죠. 데이브 그루슨의 음악을 패기리가 노래로 했습니다.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입니다. 소외받은 뒤로 처지는 사람들의 우정이라서 더욱 아름다웠고 그래서 그 죽음이 더 슬펐던 영화였습니다.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 중에서 패기리가 음악에 직접 노래말을 썼죠. 그가 부른 주제가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이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여러분도 그러시죠? 허무하고 좀 쓸쓸해지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슬픈 영화가 보고 싶어지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 슬픈 영화 한 시간 동안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요, 이 시간과 함께 그 허무하고 쓸쓸한 기분은 모두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시는 시간, 올해보다 더 나은 새해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요, 이런 허무한 기분, 쓸쓸한 기분보다는 정말 아, 보람찬 한 해를 보냈구나 이런 뿌듯한 마음을 갖도록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밝은 노래 띄워드릴게요. 쌍문사동의 신혜진 씨가 동생 생일을 축하하는 엽서인데 하루 늦게 도착했어요. Never Ending Story 중에서 Never Ending Story 리말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광주 석상고등학교 2학년 5반의 문창원 학생의 친구분들 듣고 계십니까? 자, 네버엔딩 스토리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티타의 테마 들으면서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임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